꼬여버린 하루 끝에 낯선 듯한 네가 있어. 괜히 설렌 맘이 홀린 난 태연한 척 웃어버려. 너 뭔데 자꾸 내 맘 어지럽혀. 널 보면 쿵쿵대고 어지러워. Yeah. 불안한 듯 흔들리는 너 그럴까봐 애 같아서. 묘하게 나를 본 것 같았는데 내 맘은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. Yeah.